느껴지니 이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 실 같은 투명한 맘이 말을 걸어 다짐해져 하늘에 그 어떤 힘든 길이라도 계속 갈게 함께 걸어온 길 위에 다시 서보면 다섯 겹 보게 진 손과 눈물과 기억 너무 또렷해 잊고 싶지 않아 잊을 수 없어 영원히 더 흘러 퍼져갈 거야